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MC 실버벨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발생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방송 한번 쉬어서 무슨 차이가 생기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상황과 주변을 둘러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여 방송을 한 주 결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기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